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 조항열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설 맞으며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김영남 동지, 박봉주 동지,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 위원장, 평양시안의 당 조항 지도기관 성원들, 당 조항련의 일꾼들이 19일 김일성 조합대학 청룡사조관을 참관했습니다. 참관자들은 김일성 조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.